우리 민의 정의 위협을 지지하는 호소문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 농업 및 시니어 근로자 동맹 제4차 대회에서 채택됐습니다. 호소문은 국제 농업 및 시니어 근로자 동맹 제4차 대회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서 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며 조선반도의 공관 평화를 보장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할 때 대한 조선 통일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호소문은 세계의 모든 농업 및 연관 부문 근로자 조직들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부당한 제재 압살책 등을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.